떠나더라. 제주에는 돌멩이도 많대. 발뿌리에 걷어챈 사랑은 없다르냐. 달빛이 새어드는 연자박간 밤새어 들려오는 콧노래가 구성진다. 콧노래 구성진다. 산다더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옷같이 기어오나. 미역을 떠오니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의 물결 속에 꺼져가네. 물결에 꺼져가네.